반장님,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? 1번, 창고에 넣어놔. 2번, 전선이 너무 두꺼워. 3번, 20박스쯤 남았을 거야. 4번, 10미터 정도만 가지고 와.